구름도 울고 눕는 울고 눕는 조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우리 마르고 기름진 묻혀놓다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조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거북들 노랫소리 멋진 지 오래 일세